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점하여 방글라데슈 자티야당에서 업적 증서들을 드렸습니다. 백두산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업적 증서들을 전달하는 행사가 최근 다카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방글라데슈 자티야당 지도부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경모의정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백두산 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업적 증서들을 방글라데슈 자티야당 총비서가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